Yeah, music see the light through the night. I hold you. My moonlight loving you brings me to life. 도시의 불빛, 너와 나 서로가 서로를 원해. Oh my god, it's 취해도 돼. 솔직한 널 보내. Lovely face, the magical sunset. Whoa, 헤매던 너를 아는게 beautiful angel. Let me be a holiday. Wake up, 그 시간이야. Sunset, 불 꺼지는데 지친 하루를.